김종일 장군 회고 이집트 및 아랍위원회가 11월 25일에 결성됐습니다. 회고위원회에는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수단 등 여러 나라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회고위원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 행사들을 광범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종일 동지 회고 러시아 나우두카시 위원회가 11월 23일에 결성되었습니다.